manté una. 내 마음은 내 마음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이 가슴에 타는 불을 꺼줄 사람 단 한 사람 오직 한 사람. 그립다 보고 싶다 미치도록 보고 싶다 너는 내 사랑 너는 내 운명 내 마음 몰라주는 얄미운 사람. 너는 내 사랑 너는 내 운명 아닌지 모르는지 애만태 내 마음은 내 마음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이 가슴에 타는 불을 꺼줄 사람 단 한 사람 오직 한 사람. 보고 싶다 미치도록 보고 싶다 너는 내 사랑 너는 내 운명 내 마음 몰라주는 얄미운 사람. 너는 내 사랑 너는 내 운명